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이 미국 핵잠수함들이 우리 해역 주변에서 돌아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한 대답을 3일부터 5일까지 기간에 러시아의 따스통신, 이란신문 케이한 인터내셔널, 모리타니의 인터넷 통신들인 안바알 왓단과 이르시아드, 조선과의 친선협회 볼스카 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와 볼스카 인터넷 홈페이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도했습니다.